보여줄게 너를 위한 runway yeah, yeah, yeah. 조금 더 자신 있게 당당한 내 walking 집중되는 눈빛 한 발짝 더 걸어가 축제인 걸 yeah.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대야 주인공이 돼 주인공이 돼 yeah, 모두 가